만수리 운동이 높이 모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이 23일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종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.